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.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여죠.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. 온 병기란 걸 나는 느껴죠. 아 잊지 마.